대륙간 단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청년 전위들의 경축 대회가 11일 평양의 청년공원 야이국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리일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 전위들의 가슴가슴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청년 대강국,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용암마냥 끌어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경려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령들을 중종으로 받들어 백두산 대국의 자주적 존엄과 강요한 기상을 만방에 돌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놀리는 용청년 신화를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